답답하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좀 공지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는데 수강청은 매달 다시 리셋됩니다. 여기 한번 들었던 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리지도 않아요. 항상 이게 도서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수강청이 시작된다 그러면 바로바로 새벽 12시에 딱 기다리시다가 초저녁자리 많으신 분들은 주변 친지분들에게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런 데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이런 거는 자기 이거 해봐야 비밀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친지들에게 가령 비밀번호 2848로 한다든가 2848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인지 강의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는 질의응답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질의응답이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묻는 일이 많다 이거예요. 질문들, 저 뒤에 계신 분 말해보세요가 아니라 저는 항상 질문할 때 딱 전방 1m에 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온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문도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관은 뭐 이런 거 안 묻습니다. 당신 no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거까지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 뭐 이렇게 이마가 넓으시군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팩트를 가지고 말씀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모욕감을 주시더라. 그러지 마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경 씨 자신 있으세요? 네, 어쨌든 2월에 신청하신 분은 4주 동안 하는 거니까 4주 내내 견디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듣고 오늘 이제 수업 중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강의를 듣고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나 자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다가 이 강의 수강한 내용을 갖다 이제 적어 올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안 볼 것 같아서 다 봅니다. 잘 쓰셔야 돼요. 역과 뜻다는 거. 이러면 미네르바 잡힌 거 보셨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길 가다가 말이죠. 누군가를 갖다 뒤통수를 치고 가면은 잡아갈 수 없어요. 빨리 도망가면 되는데, 인터넷은 진짜 IP 주소라는 게 있잖아요. 흔적이 남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도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글을 쓰실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이제 우리나라 웹 인터넷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근데 이제 한마디로 쓰시는 건 좋아요. 제가 저기 찾아봐서 좋았다 나빴다 이러면 이거는 별로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도 그걸 믿고 반성할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쓰시는 건 좋은데 오늘 제가 이제 글쓰기에 관한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통해서 글쓰기에 관한 하나의 전형적인 사태 모형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 쓰시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상관없이 쓰시더라도 기왕이면 이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들만 딱 집약적으로 쓰시면 컴팩트가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머리 비늘이 나타났다라든가 넥타이하고 전혀 안 어울렸다라든가 양아치 같았다라든가 괜찮아요. 쓰시는 건 괜찮은데 제가 머리가 길다고 하는 거 하고 파마 한 듯 했다 이런 거 하고 파마 아닌가 비교하고 강의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태의 본질적인 내용과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 이게 글쓰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술적인 저서를 읽을 때 그걸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태의 필연적인 연관과 필연적인 것과 아니 사태의 본질과 필연적인 연관이 없는 것들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 사태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이 안 돼요. 어려운 짓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 강의를 들은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럴 때는 과연 이 강의에서 내가 들은 다음에 이 강의를 듣는다. 이 강의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상담으로 정리하고 그것과 관련되는 것만 쫙 본질적으로 뽑아서 정리를 해본다. 이렇게 하면 이게 글쓰기거든요. 그냥 쓸데없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음식점에 가서 사진만 찍어 올리죠. 피자 사진에 뭐였다. 수박인데 죽였다. 이런 얘기 하게 되지 않습니까? 디카만 했을 거죠. 사람이 손으로 할 일을. 어쨌든 이번 40주 동안의 강의는 제 목표는 뭐냐면 여기 강의를 들어오는 분들한테 가장 1차적인 목표가 뭐냐. 글자를 읽고 그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해서 철저하게 텍스트로만 사유하고 텍스트로만 상상할 수 있는 훈련, 그런 습성을 길러드리는 제 목표. 일체 슬라이드라든가 그림자라든가, 물론 이 책에는 있어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과 글로서만 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것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게 이제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하면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 2월 달에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은 지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걸 편집해서 낸 여기 인문학 스터디라는 책에 나와 있는 도서 목록인데 그 목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 책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동과도서관 게시판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일리아스의 판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왜 이 하필 이 비싼 33,000원짜리 책을 하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판본이 많이 있긴 있는데 뭐 압축된 것이 있고 청소년을 위한 것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도서목록 잠깐 보시면 도서목록을 잠깐 보시면 그 신통기 천병이 옮긴 빌리아스 천병이 옮긴 오디세이아 천병이 옮긴 아이스킬로스 천병이 옮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천병이 당대학교에 계시던 천병이 선생이 이 그리스 고전은 다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들도 보면은 몇몇 책은 다 도서출판 숲이잖아요. 도서출판 숲은 이 책밖에 안 내요. 천병의 숲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책밖에 안 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래 이 양반이 당국대학 출판부에서 내다가 이제 오이디푸스랑 안티고네 이거는 저기 문예출판사에서도 내다가 이제는 도서출판 숲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인터넷 서점에 가셔서 도서출판 숲에서 낸 책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이 책밖에 없어요. 그리스 로마 고전밖에. 그래서 서출판사는 이것만 꺼내고 먹고 삽니다. 만인의 꿈이잖아요. 저작권료가 안 들어가. 2500년 전에 팩트이기 때문에 그게 노래하는 정보도 없어요. 천병 선생님만 벌고 계시지. 그래서 아 우리가 이때 천병의 스피로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가끔 보면은 청소년을 위한 일리아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부분 부분 발췌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다 못 읽어도 이번에 아 나 그래도 히라고 원효서 번역된 걸 봤지. 더 이상 물어보기 전에 이제 떠날 만경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강의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 10권의 책을 10권의 책을 딱 사서 집에 꽂아두세요. 잘 보이는 곳에 방문객이 잘 보이는 곳에 딱 꽂아두고 이게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따로 없어. 이게 인테리어.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뭐 그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안 하는데 다른 이제 이 정도 되는 책들 있잖아. 이게 집에 참 있기 어렵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하고 저 더 랩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러고 딱 이게 형 가면 딱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곳에 거기다 책꽂이를 갖다가 이게 인테리어용 책꽂이를 하나 놓고 거기다 딱 꽂아두세요. 사람들이 군대군대 이제 이번에 배우면서 군대군대 밑줄 팍 치고 막 메모를 막 하세요. 노트에다 따로 하지 마시고 메모를 딱 하면 사람들이 이제 붙여볼 거 아니고 뭐 이런 걸 보내? 응?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최민지 씨? 예. 네. 어, 최민지 씨. 미씨 이런 걸 보내? 그러면 아, 그런 걸 봐야지! 사람이 아냐? 막 이렇게. 이게 딱 보이는 거들. 아시겠어요? 책 구하셨어요? 안 했죠? 지금 괴롭죠? 아! 안 돼요! 구청에서 40,000원씩 다 지원, 구청에서 지원해주는데, 책을 사주세요, 책을. 그리고 그, 도서관 게시판에다 건의사항 있다고 그래가지고 불평불만 올리지 마시고. 그런 거 올리면 여기 있는 양반들 모여서 회의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나갈 것인가, 막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뭐 좋았습니다라든가 칭찬만 예? 애정어린 비판 필요 없어요. 그러다 당황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주 책을 어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 책도 괜찮습니다. 요 빌리셨네 여기서 그러니까 빌려도 근데 그냥 다시라니까 형편도 안 좋아 보이시죠. 근데 목도리는 비싼 거 하신 것 같은데 책을 33,000원이면 이게 스파게티 세금 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마련을 해가지고, 아, 이번에 내가, 동대문 정과도서관에서 한 강의 12권을 들어서, 이게 진짜로, 고전 중에 고전들만 제가 골라서 하는 거니까, 딱 꽂아놓으면 폼이 큰 난다, 지금. 일단 1차적으로는 책을 사서, 이렇게 두껍고 비싼 책을 사는 이유가 뭐냐? 인테리어를 위해서. 집에 책 몇 권 있어요? 예. 어, 그렇게 많아요? 이런식 많이 주시나요? 이거 있어요? 하셨어요. 어, 이번에 하셨어요? 네, 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사면서 들어갔죠? 손 떨리긴 했죠? 아니, 한번 하셨어요. 어, 그냥 이게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네. 네? 잘 보이는 곳에 꽂아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을 항상 이 책을 잘 읽고 책을 즐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책도 사서 이렇게 가까이 놓고 늘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쓰다듬어 보고 대고도 자고 이게 두꺼운 책도 대고 잘 수도 있어요. 대고 위에다 수건 하나 깔면은 대고 잘 수도 있으니까 대고도 자고 그렇게 하면 책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가위표도 쳐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우선 이 40주에 걸쳐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40주에 걸쳐서 한 사람이 2시간씩 다 해서 80시간이다 강의한 게 없어요. 제가 지난 2008년에 홍대학교 여기 근처에 있는 김기훈 조사 아카데미에서 30주에 걸쳐서 서양 철학사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40주에 지금 도전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삼 액을 먹고 있습니다. 거의 42시간 동안 떠들고 가면은 지쳐요. 그리고 아파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아프면 결석해도 되지만 가르치는 사람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무지하게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면 뿌듯하게 올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부터 11월까지인데 이 강의 전체 40주 강의의 목표가 뭐냐? 이 강의 목표가 뭐냐?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인테리어용 도서를 돌아드립니다. 1차적으로 직접적인 목표. 네? 되게 이제 이걸 안 사셨죠? 안 사셨어요? 이걸 꽂아놓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아직은 하실 얘기 없잖아요. 어쨌든 4주가 끝나고 3월 초에 이제 그 가까운 친지분들을 모셔서 책 꽂아놓고, 그때 되면 적어도 30분 동안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 마련해 드릴 겁니다. 예, 인테리어용 책을 소개해 드리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가. 이 인테리어의 내용에 대해서 30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거의 떠들지 않고 있는, 그리고 얘기해 봐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40분 동안 이렇게 12권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의 목표는 한마디로 뭐냐? 이 강의의 목표는 한마디로 뭐냐? 지성이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하면 지성적인 인간이 될 수 있겠으며, 내 주변에 어떤 놈이 지성적이지 않은 놈이며, 지성적이지 않은 놈은 어떻게 해야 이놈을 지성인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능하면 지성적인 인간이 되고, 돈 많은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지성적인 인간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 사회 자체가 지성적인 사회로 갈 수 있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40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같이 고민해보고자 지금 내놓은 주제예요.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성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성이란 도대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얘기해보세요. 다시 생각하는 지성. 네? 지식, 성품, 또, 건강한 신체. 그죠? 건강한 신체도 되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체. 그리고, 이 정도. 뭐라고 하라고 그러셨는지. 그걸 문제로 삼으려고 지금 이렇게 좀 면밀하게 생긴 분에게 안 물어보겠다고 혹자를 받아요. 정 안 되면 단답형이거나 아니면 객관식으로 묻습니다. 이번 2번, 3번, 4번 해서 그럼 한번 주관식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자신 생각의 지성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을 이용한 편리함이나 예. 그다음에 윤리도 오, 그것도 하부랑 면이신데 왜 그걸 포함시키세요? 일단 지성이라고 말할 때는 대신하게 세상 문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판단하는데 판단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서부가 아니라든가 좀 옳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의하셔도 되겠네. 잘 봅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성이란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고전 텍스트들의 어떤 구절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달에 공자의 논어를 하죠. 공자의 언행문. 근데 논어에 있는 말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논어 수리편에 있는 말인데요. 자, 이제 한자가 나오면 괴로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밑에다 한글로 톤을 달겠습니다. 자, 저기서 자의사교 문행충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의사교 문행충신 요거가 유행합니다. 이 잔 공자님입니다. 공자님은 너머로서 네 가지 가르침으로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네 가지를 가르치신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네 가지가 뭐냐? 문행충신이다. 문행충신 이 네 가지를 가르치신다 공자는. 이게 이제 공자님이 말하자면 교육이라고 하는 지성 중에 지성 아니겠어요? 그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만한 책 하나 남기고 죽어서 2000년 후에도 사람들이 읽는 책을 남겼다면 이건 인생은 잘 산 겁니다. 무지하게 잘 산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네 가지로 하셨다. 문, 행, 충신 이 네 가지로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문, 행, 충신이 각각 무엇에 해당하느냐. 이 문은 뭐냐? 문은 뭐겠습니까? 예? 글, 지식, 지식이라고. 문은 이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 저기 배우, 문학. 그 다음에 요 행은 아까 그 도덕주의자 도덕 말씀하신 도덕주의자 아닙니까? 아 알고 보면 인생이 개차반인데 여기서만 아 도덕은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도덕을 좋아하는 도덕주의자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행은 덕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행위를 가르칩니다. 문행. 그 다음에 충. 충은 뭐겠습니까? 충. 충성심. 이게 바로 전경 출신의 특징이에요. 야, 근데 전경 출신이야. 충성심. 무슨 충성심이야? 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충 있죠? 그것보다 관계는 있어요. 근데 나라의 일, 정사를 다스리는 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식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는 건 많고 다 똘똘하고 법 없이도 살겠는데 이명박이한테 찍어버렸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지성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는. 그걸 정치적인 뭐 그런 건 뭐 따지지 않겠습니다. 요 신은 뭐냐면 믿을 신자인데 요 믿을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 이거하고 관계없이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언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조금 구별되는 게 요 앞에 있는 것은 이 글을 요거는 여기 저거 말 텍스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사람이 뭐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글을 쓴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서에 대한 식견이 많은 걸 말하는 거고 요거는 흔히 말하는 말을 아름답고 빛나게 한다든가 품위 있게 말한다든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은 나중에는 이걸 흔히 공자의 사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것이 나중에는 요 밑으로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공자님은 문, 행, 충 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특히나 이 세 가지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통적인 동아시아 사회에 있어서 전통적인 지성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지성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일단 아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문행 충신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폼이 나겠죠. 이런 걸 이제 애우셔야 돼. 자, 지성이 뭐라고요? 엄마야, 하지 마시고. 네, 동아시아에서는, 서양에서는 아니에요. 네. 동아시아에서는 문의 중심, 이 네 가지가. 문이 뭐, 문하고 시는 합할 수 있는 개념이고, 그렇죠? 그래서, 흔히 이제 여기에 오는 게 충에 해당하는 것이 나라의 공적인 일이라면은 이 공자님 당시의 맥락에서는 요 행, 덕행은 개인적인, 가족적인 차원에서 윤리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걸 재해석을 해보자면 문학적인 풍치도 있어야 하고 사람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올바르며 동시에 정치적인 식견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 잘하는 게 개콘서트 나갈 정도 잘한다는 뜻이나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불필요한 것 쓰지 말고 쫙 본질적인 것만 뽑아서 말합니다. 사태를 가리키는 단어를 하나를 딱 골라내서 말한다든가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신에 해당합니다. 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성을 구성하는 게 요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시대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강조되고 어떤 것이 덜 강조되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겠죠.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사회를 그동안 우리가 현대사회에 넘어오기 전까지의 동아시아 사회를 생각해본다면 일단 정부 지배 엘리트들은 요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그걸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많이 다르죠. 이게 전문가 어떤 특정 영역의 하나의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이제가서는 안 됩니다. 네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그 비유로 말하자면 행정고시만 막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고시 보는데 옆에서 또 시조를 하나 지어보시고 하든가 집에서 싸가지 검증서를 낸다든가 뭐 이런 것이 이게 다 나와줘야 돼요. 강망수 같은 애들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디오 연설하는데 말 버벅대고 안 되는 거야. 지가 연설문 못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집에 TV 있는데 정조 나오는 이산 있죠. 이산. 정조가 왕인데 그 신하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왕이 너무 유식해. 신하들이. 그러니까 왕이 이게 다 있어. 신하들이 좀 그렇게 되면 야마 홍조가 임마.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집현전의 학사가 밤에서 습직을 하다가 엎어져 자고 있으니까 왕이 뭐 볼력골을 덮어줬다. 그래가지고 왕의 강파여 뭐 이제 저를 특판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얘기는 미화된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졸고 있는데 세종대왕이 다 새끼가 졸아? 밤에? 근데 얘 맞다 쳐라. 그럴 수가 없네. 왜냐면 그 집현전 학사들이 기록에 따른 집현전 학사들이 한 2년 정도 근무하면 이 임금님의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들 요양을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왕이 너무 공부를 잘해. 조선시대 때 왕들 보면 연산군 같은 애들 말고 세종이라든가 정조라든가 이런 애들 너무 공부를 잘해. 왜? 그 사람들은 왕이라면 어떤 존재냐? 지성인 중에 지성인. 성인 군자라고 그러잖아요. 성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지성인 중에 지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갖춘 사람이 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디 전하께서는 성인, 성군이 되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성군. 성군이라고 하는 게 성인 군자죠. 성인 군자. 근데 임금이라 뜻도 되지만 성인 군자가 되시옵소서. 근데 이것을 왕은 성인이라고 하는데 대개 이걸 갖다 우리는 사대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대부 집안 이렇게 말하지 않을 때는 단순한 양반이 아니라 사대부 집안은 양반은 양반인데 이런 문행 중심을 갖추지 못하면 지성인으로서 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데 여기서 이 특정한 시대에는 특정한 것이 강조됩니다. 자, 중국에 가면 뭐 구양수, 소식, 소술, 소철, 뭐 소동파 이런 시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방송팔대가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방송팔대가 아세요? 지금 오신 분. 이름은 들어봤어요? 네. 아, 지금 아직 지금 당황하신 나중에 오셨죠. 당황하신 질문을 받으면 계속 답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몰라요. 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방송팔대가 아세요? 아,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절대 인격적인 모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들 지금 다 당했습니다. 지금 오신 전에 한 번씩. 자, 그 사람들이 가령 적벽구라고 하는 한시를 지은 유명한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술지춘 치료기방의 소자에 대해 이렇게 나만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근데 사실은 정치가. 시인이면서 정치가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시조 지은 사람들 관동병이고 정철의 관동병이고 아시죠? 방어의 병이 깊어 김님이 작가졌더니 관동 평행이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철이 누구예요? 정치가죠. 근데 시도 짓죠. 보세요. 이게 그들은 일단 조선시대 사람들은 흉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돼서 회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송나라 때는 그 전에 당나라 때는 일단 당나라에서는 당나라 사람들은 문과 흉이 강조되던 시기였어요. 이를테면 그에 비하면 송나라에 들어오면은 이게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주자학 있죠? 주자학. 그 시대에 딱 들어오면은 문학적인 재주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인으로서의 품격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이른바 송나라 도학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행이 강조됩니다. 덕행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주자는 시를 짓지는 않았어요. 주자에 사용하는 정의점 같은 사람은 시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특정 시기, 이런 것처럼 특정 시기에 그 지성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의 강조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이 네 가지는 기본적인 뼈대로 밑바닥에 놓여 있는 셈이에요. 놓여 있고 어떤 것이 강조된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특정한 어떤 이런 사태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덕목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지성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에 가장 가까이 가는 인간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우리는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우리는 삶이 됐던 인생이 됐던 규범의 근본범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규범이라고 하는 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지성을 구성하는 근본범주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자, 사람이 강력 부산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사람이 사는 건 좀 뿌리뿌리해. 아파트도 안 살아. 아파트에도 못 살아. 그렇게 말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 강력은 저기 연희동 사는 제가 연희동에 무슨 빌라에 살거든요. 빌라에 산다든가. 그러면 가끔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이제 판단하기도 하죠. 규범의 근거가 아파트 평수예요. 이게 따라서 좀 추상화시키면 물질적 부가 우리 규범의 근거일 수 있어요. 도도한 흥미죠, 그죠? 곳이 학교 됐다고. 제가 011-2820-3을 제 핸드폰 보냈는데 지금 걸어봐야 없는 번호이니 다시 확인하고 그러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011-2820-3이었어요. 근데 왜 최근에 바꿨느냐? 한 달 전쯤에 T월드 15개월 들어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왜 바꿉니다? 광주에 사는 저희 사촌 누나가 전화를 해서 제가 친척들하고 연락을 안 드리는데 핸드폰 번호가 옛날 그대로라 연락이 왔어요. 전화해서 자기 아들이 사업고시 이번에 합격했대요. 그래서 한번 쏠 테니까 강 박사가 와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했다. 이런 사실 합격한 인간 자리 빛내주는 게 철학 박사야. 열이 확 받아가지고 친척들 전화 못 오게 전화번호 바꿨어요. 그 집으로 전화하면 제 아내한테 전화번호 바뀐 거 가르쳐주지 마. 관계에서 어머니가 오셨어요. 이번에 연결해. 콜라. 핸드폰 번호 바뀌었더라. 동명번호라도만 알라 그러지 마시오. 어머니한테 알려드리면 다 퍼지잖아. 모르셔도 됩니다. 집으로 오시오. 이렇게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아 우리가 사회에서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높은 기준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사시 시험 공부 허접한다. 그 얘기 있거든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것 자체를 격려하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집안은 아니죠.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굉장히 존중하는 분이었죠. 갈등이 심해. 우리 어머니는 정형과 가서 외모고시 봐라. 그런데 아버지 철학과 가니까 잘했다. 갈등이 심해. 갈등이 심해.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사에서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고시에 합격한다든가 그렇죠? 또는 높은 관직에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은 곳으로 더 굿 좋은 곳으로 간주하죠. 규범의 근거가 바로 물질적인 부에 있어요. 높은 관직에 올라가야 부도 많이 챙길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규범의 근본 범주는 뭐냐? 문행 중심도 아니야. 그냥 부죠. 부. 부티난다 할 때 구가 됩니다. 그래서 규범의 근거로서의 물질적 구가 지금 우리들의, 우리 한국 사회의 지성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시죠?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방 어깨 베인 거예요? 왜 강의들도 가방을 어깨 베인 거예요? 나가신다고? 그리고 나세요. 강의한 사람 넓었잖아요. 됐죠? 어깨 좀 푸세요. 네. 인정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근본적인 범주가 한국 사회에요. 이게 그때 이게 불과 한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불과 한 20년. 그렇죠. 예전에는 와, 그 집에 예전에는 이게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자녀분이 어떻게 예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우리의 책만이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아해요? 예전에도 그랬습니까? 예전에 안 그랬죠. 근데 요새 들어서 갑자기 책을 많이 읽으면 뭐해? 1등도 아니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느끼실 수 있어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가령 이 동대문구에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정과도서관 가서 뭐야 책 좀 읽고 올래 그럼 얘가 인생을 왜 있다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라 하는 엄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과 한 20년 만에 기준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즉 한국 사회에서의 지성이 한 20, 30년 만에 급속도로 쇠퇴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번 40주 강의의 기본 목표는 지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성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성의 문제. 이해가 되시죠? 지성. 그러니까 이제 지성 그러면 뭔가 그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꽂아야 돼. 지금 드디어 이 우리가 지성인이 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것도 좋은 조건이 마련됐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IMF 국제통화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고 장대리 이런 것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이 0%라. 너무 좋은 일이에요. 성장하지 않아. 달릴 필요 없어. 역세평론 발행하는 김종철 교수가 T사인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성장률 0%가 나왔다. 너무 기뻐서 춤추고 싶다. 역세평론에서 나온 책 있죠.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가요? 책 있잖아요. 성장률이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장률이 없어. 경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저는 그러면 그 양반은 춤추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춤은 제가 좀 안 되고 성장률이 멈췄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성장률이 멈췄는데. 성장률을 향상에 기여하시겠어요? 예? 놀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장 안 하고 계시네, 지금? 아주 좋은 공부한 겁니다. 그렇죠. 성장률이 멈췄어요. 달리기를 하다 쉬고 있어요. 이때 내가 얼마나 달렸나, 제대로 달렸나. 정말 인생을 내가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살고 있나. 이게 자기 관전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 꼴을 갖추고 삽니다. 예전에 그 김종철 선생님 강의를 보니까 일본에서 대규모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의 불안이 왔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다고 대규모 학자가 했던. 왜? 일본 사람들 회사인가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때까지 회사를 했어. 근데 직장에서 잘렸어. 그러니까 별도 보고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장률 제로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때야말로 지성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 사무실에 가서 막 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듣게 해달라고. 아니, 그거랑 비슷한 분이네. 지금, 그러니까, 성장률이 멈췄다. 이것을, 우리도 모르게 걱정을 해요. 그죠? 성장률이 0%다. 왜 걱정하냐? 성장률은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박정희 이래로 계속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4%밖에 안 된다고 5%, 6%는 해야 하잖아? 유럽은 2%도 안 해요. 유럽 사람들 불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장률이 멈추면 곧바로 거의 모르노트처럼 파브로프의 개처럼 좀 땡땡 울리면 질질질 나오는 것처럼 이게 되고 성장률의 개가 되어버렸어요. 딱 성장률이 0%를 잘 됐네.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지성인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도 마련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한 2, 3년 전에 말도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뭐 영원히 성장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무슨 공부냐 바빠 죽겠는데 근데 요새는 그래, 성경도 멈췄는데 공부를 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 아이들에게 방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제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이걸 올라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야망을 갖지 마라. 아이 친구가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너 커서 뭐 될래? 저는 병영학과에 가서 뭐 초식점을. 제크에 간다. 야, 쟤하고 사귀지 마. 쟤 야망만 다 안 되겠다. 끝없이 성장한 놈이다. 뒤엎기 부드러워하고 신을 놈이다. 사귀지 마라. 야망을 갖지 마라. 야망을 갖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EBS 장학 퀴즈 있잖아요. 장학 퀴즈 각 고등학교에서 뭐 서너 놈씩 데려다가 예심 보고 이게 뽑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이제 그 상식 그 시험 보잖아요. 이제 그 뽑혔대요. 프로듀서들이 이제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을 하는데 이제 딱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앉혀놓고. 얘가 이제 맨 나중에서 이렇게. 첫 번째는 평소 즐겨 보는 퀴즈 프로그램은 이렇게 뭐 퀴즈 대한민국을 즐겨 본다. 볼드베를 본다. 얘가 테레비가 없습니다. 와, 힘들이요. 야, 죽어라. 그 다음에 뭐 장래 희망은 정치 얘기까지 뭐 이렇게 지나가요. 뭐 국제 기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뭐 있잖아요. 애들 막 이렇게 빛나는 희망들이. 얘가 저는 그냥 소박한 철학 선생입니다. 세 번째로 이 프로그램에 꼭 나가야 될 이유를 말해봐라. 제가 꼭 나가야 되는 본심에 꼭 나가겠다는 우리 애가 그랬대요. 아, 너무 멀고 그래서 그냥 안 나갔습니다. 그게 우면동이잖아요. 그 집 너무 멀어. 내가 가는 동안에 아 이게 멀지. 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가긴 했는데 내가 이제 사회탐구를 좀 잘해요. 가라고 해서 가긴 하는데 이게 너무 멀리 가지고 대답했대. 너무 멀어서 안 갈까 합니다. 그냥 그럼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그 프로듀서가 아, 정말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저는 후회할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서 아, 그 순간 그걸 딱 물어보는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순간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대요. 야망을 갖지 마라. 야망을 갖지 마라. 항상 말하세요. 오늘 주변사 본인도 주변 사람들 야망을 갖지 말자. 이 야망이란 보이스비 그거 있잖아요. 그거 MB4 네.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있으면 성장을 꽂혀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면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거기에 가요. 그러면 자기가 확 분리되죠. 미친놈 되는 거예요. 자기 분야.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막 이렇게 집적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면 이 전두엽에 흐르는 호르몬이 말라가지고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야. 야망 때문에 야망. 절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일단 야망을 보시. 그냥 성장률 제로 시대다. 조용히 앉아서 지성인이 되어야겠다. 지성인은 이제 동대문구 정부와 계속 안에서 지성인의 산실. 자주 와서 동대문구 정부와 도서관을 직접 돼야 되는 거예요. 야망을 키우는 곳에 가서 까딱 되면은 안 됩니다. 정 안 된다. 그러면 몸의 일부를 갖다 이렇게 좀 절단내세요. 신체적인 한계가 있으면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쵸? 제가 어저께 저하고 아주 그 20년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후배를 만났어요. 후배가 공무과를 나왔는데 후배가 이제 그 국방부 의문사위원회 이런 데서 일하고 근데 그 친구가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어요. 제가 그 친구가 항상 그래. 야, 너 좋겠다. 너는 야망 없지? 형, 이 몸에 야망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 대신 지성에만 확 몰두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야 운동권 이런 데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어떻게 하여 운동권자들이 망가지는가 얘기해 준 거예요. 결국 야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 알아주니까 알아주면 없다. 그냥 가오잡다가 그냥 나는 내 깜냥이 요만큼이구나 하는 생각이 있죠. 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망가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성인이 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뭐냐? 공장이 말한 요 네 가지와 이제 야망을 버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인이 되려면 이제 첫 번째로는 고전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고전이 읽는다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지성사적인 탐구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지성사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지성사하고 제가 이제 지성이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오늘을 첫 시간이니까 다른 얘기를 곁다리 얘기를 많이 해서 2시간 내려 하는 거 아닌데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오늘도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지선사라는 건 뭐냐? 지선사. 지선사가 있고 이제 철학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철학인데 지선사라는 것은 뭐냐? 그리고 이거는 어떤 고전 텍스트가 생겨나게 된 시대적인 배경과 그 고전 텍스트의 이 두 가지를 곁들여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통합적인 어떤 서술, 역사적인 서술이 지선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문학 그러면은 문사철, 문학, 역사, 그리고 철학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를 가리키죠. 그렇죠? 글자 텍스트를 가리키죠. 그런데 요 텍스트를 가리키고 역사라는 것은 요 텍스트가 만들어진 시대적인 배경,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요 철학은 텍스트와 컨텍스트로부터 흘러나온 원리를 흔히 가리키는데 철학사다 그러면 요것만 말해요. 요것만. 원리적인 것만. 가령 여러분들이 데카르트의 방법소설 이제 이번에 합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소설 그걸 보면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책만 읽어서는 데카르트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만 쓱 모아갖고 앞뒤에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잘 맞는지 그 철학자들 사이에 누가 한 얘기를 누가 반박했고 이런 것만 따져 모르면 철학사가 되겠죠. 철학사를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그 시대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성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된 시대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그것이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깔고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아우러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 지성인이 돼야겠다 그러면은 고전을 읽어야겠어요. 근데 고전을 읽기는 읽는데 그 고전이 만들어진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읽어야 지성인이 되겠죠. 고전을 많이 읽어가지고 막 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출판사 다니신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옹기형이세요? 이 인문사회과학 출판사에 이 일하는 분들에게 유명한 장갑소년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이게 출판계 그 유명한 장갑소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큰 목장갑을 가지고 다녀요 출판사에. 그래서 책이 출간되기 전에 그 원고 상태를 좀 보고 싶어 해가지고 막 전화를 출판사에 가서 직접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와서 막 원고 상태를 확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서울대학 무슨 사학과 대학원인가 다닌대요. 모르는 게 없어. 막 교정 이런 거 너무 잘 봐. 그리고 막 책이 출판사에 나오자마자 막 가져가서 읽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완전 텍스트 중독이에요. 텍스트 중독이에요. 근데 그거밖에 모르죠. 중독.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면 교정을 자기가 봐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신에 봐주고 나서 저기다 자기 이름을 교정 받다고 넣어달라고 막 그런대요. 근데 책을 말이죠. 그만 가령 A라는 출판사에 왔어요. 와, 제가 이 출판사에서 책을 사고 싶은데 그냥 목장갑을 끼고 150권의 책이 있다. 그럼 그걸 쫙 이렇게 다 살펴보고 하얀 목장갑으로 살펴보고 깨끗한 책을 흰 목장으로 그걸 두 권 정도 골라내서 사가지고 간다. 좀 엮이지 않겠어요? 그 이름하여 장갑소년. 장갑소년. 그런 사람들 텍스 중독이 읽기는 많이 읽고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쭉쭉쭉쭉쭉 나와요. 막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저도 그 얘기를 출판사에만 들었는데, 선생님 장갑소년이라고 있어요. 막 이래. 제가 가끔 이렇게 저기 이제 변태처럼 막 이렇게 하면은 장갑소년 같아요. 막 이러고. 나 장갑 안 읽는데. 근데 우리는 텍스트를 읽을 때 그 텍스트 안만 딱 마음을 가지고 호메로스 여기 서사시 일리아스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제 이걸 배웠어. 그러니까 하지 마. 호메로스 서사시 외워가지고 막. 호메로스 서사를 입만 뻑긋하면 호메로스 메탱에만 하는 것처럼 뻑긋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그냥요 이거는 장갑소년인 거예요 이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텍스트가 왜 만들어졌고 이 텍스트는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고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묶어서 어떤 원리가 나올 수 있고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고를 생각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성이죠 구체적으로 고전을 읽어야 되는데 고전을 읽으면서 텍스트 그 자체만 매몰되지 말고 그 텍스트가 만들어진 시대를 같이 봐야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아주 풍부한 교양을 갖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성인이 뭐냐? 그럼 교양을 갖춘 사람이죠. 지금 제가 아까 공자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가지. 문행충신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것을 호메로스니 오이디푸스 왕이니 이런 서사시들 고전 텍스트라고 연결시키면 이제 우리는 문학적인 소양을 충분하게 여기 이게 문이죠, 그렇죠? 문학적인 소양을 충분하게 갖추면 돼요. 덕이 없어요. 덕이 지금 핵이 빠지는데 이 콘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텍스트가 만들어진 시대적인 배경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맥락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맥락. 문 여기 이게 바로 이제 문과 신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들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니까 충에 해당하는 것이고 덕은 어떤 거냐? 덕은 각자 알아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극기 훈련을 시켜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읽으면서 각자 알아서 하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현대 사회는 덕의 함양을 각자 개인의 내면에 맡깁니다. 고대 사회는 안 그랬죠. 조선 시대 때만 해도 한글을 갖다 창제한 다음에 가장 많이 만드는 텍스트가 뭔지 아세요? 주관식의 여왕 때 가장 많이 만들었어요. 한글 창간을. 연결 창간은 아닙니다. 삼강일기. 나라에서 탱을 시킨 거. 삼강일기. 많이 한 거. 근데 이게 우리나라 상수사에서는 윤리교과서 배우죠. 윤리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면서 애들은 다 한 가지 없이 가르치죠. 각자의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근데 덕은 제가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전 텍스트를 가지고 지성을 함양하는데 이게 문과 신 그리고 춤을 함께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읽는 이렇게 하면 흔히 일반적으로 요 문사출 요걸 묶어서 우리가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달리 말하면 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췄다 그 말은 네, 똑같이 말하면 지성인이다. 이거 같은 말이 같은 의미가 되겠죠. 지성인이다. 그러면 인문학적 소양을 갖췄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췄다. 그러면 문사체를 두루 꿰고 있다. 문사체를 두루 꿰고 있다는 것은 아까 공자님 말씀처럼 문, 행, 신 이걸 하고 춤 이걸 하고 있다. 그 말이겠죠. 아,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행은 제가 못해드리니까 행은 못해드려요. 하셔야 돼요. 나서 여기 조한주 씨 다음 주에 스타벅스를 하나 행은 각자 합니다라고 해서 그 지장을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안 되면 혈서 쓰게 하게 막 깨부르세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행은 각자 자 한번 다 하지 행은 각자 아 목소리 봐라 이거 아 이게 행이 엉망이에요 벌써 행은 각자 행은 각자 손 올려 야 행은 각자 행은 각자 네. 손가락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이게 딱 오므려야지 행은 각자 행은 각자 하시고 숙제가 있어요. 문, 충, 신은 여기서 하는 거니까 숙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3주차에 숙제가 있습니다. 4주차에 글을 써올 분은 써오고 안 써오는 분은 이제 따로 앉는 이 페널티 레이어를 만든 거예요. 그때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안 써온 분들은 앉는 자리를 따로 의자를 좀 불편하게 하시면 진짜 안 써오는 분들이 앉는 자리하고 써온 분들이 앉는 자리를 따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4주 차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신과 충을 얼마나 하는지 텍스트와 콘텐츠를 잘 알아보는지 제가 3주 차에 숙제를 내드리면 4주 차에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아 이번 기회에 내가 쪽팔더라도 한번 소음으로 체크업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출하세요. 첨삭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첫 번째 주에 돌려드립니다. 총력을 다해서 첨삭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미친놈처럼 해드릴 테니까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어마어마하게 천사의 왕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축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뭘요? 축제 미리 말씀. 아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행이 안 되고 있죠. 행을 각자 해야 되는데. 네? 지금도 벌써 행을 안 하시고 꼭 이메일 주서 이제 저기 일하는 분들한테 알아내가지고 막 미리 좀 말해주세요. 이메일 보내면 바로 스팸 처리해버릴 겁니다. 한 번만 보내기만 해보세요. 이 스팸이야 바로 스팸 해 보내드려요 바로. 미리 말해달라고요? 그래도 미래를 못 버리시네. 이 생애 문제를 걸고 넘어져도. 집중도 더 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우리 앞인가 봐요. 말 끝을 못 맺으신 친구는.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저기 30평짜리 아파트를 살다가 아파트를 팔고 빌라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머리에 띠를 두르고 멍청이 시작하셨어요. 누워가지고. 빌라로 가도 재산을 지낸다냐? 빌라도 재산을 못 지낸다고 생각하신다고 좋으니까. 아파트 이어놓는데 그 어머니의 그 어투가 생각이 납니다. 다시 말씀해보세요. 네. 집중도 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3주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행은 각자 하더라도 구체적인 목표가 서죠. 구체적인 목표가 서죠. 책을 하나 읽더라도 이 책에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적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인문학 공부를 일상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광고 찌라시 하나 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학생 몇 학년이지? 자네? 3학년 학생처럼 네. 이 학생 지금 무슨 과지? 경제학과인데 경제학과에서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경제학과에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해 1년 동안 40주 강의를 통해서 이 학생을 철학과로 지금 전환할 수 있어요. 제 개인의 목표가 있습니다. 진중광 씨지? 네. 지금 진중광 씨들이 완전히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요. 강만수, 강호수 막 완전 걱정해가지고 게다가 멸문지화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진주에 있는 우리 시조 사당이 불지르시죠. 강수가 위에서 말아먹더니 강호수 그 사람을 진중광 씨 여식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게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말아먹고 있고 그래서 걱정으로 죽겠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준영 학생처럼 일어나봐. 잘생겼잖아요? 저보다 훨씬 낫지. 이런 학생이 강의하러, 이제, 이런 학생이 한 20년 후에 인문학 강의하러 다니면 60명도 안 와, 600명이 올 거라.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인문학 쪽도 인물 보고, 이제 강의하러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처럼, 대학교 3학년 학생은 이제 전문적인 인문학자가 돼서 지성이 되게끔, 네? 이렇게 자극을 주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나는 그건 아닌데, 난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2주일에 책 한 권 정도 읽는 걸로 인문학을 생활하겠다. 난 인문학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을 저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성인이 되어서 살겠다는 것은 너도 나도 태어나서 할 것 없이 다 대학원 가가지고 막 이 책 이빨 사가지고 부모한테 욕먹고 맨날 그 새끼가 사람이 빈천 밖에서 이 뭐냐 닮아서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제 저 때문에 그걸 알게 됐는데 예전에는 책을 한권 사서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홍명수 일리아스 읽으면은 두고두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다 봤으니까 이게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운전면허 시험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욕 먹는 사람은 욕 먹으면서 살고 20년 정도. 그러니까 강준영 선생 앞으로 지금 몇 살이잖아요? 24살. 24살이니까 제가 48살이거든요.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학생은 24년 후에 다른 사람에게 지성인이 되라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사실 생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깜냥것. 누구나 다 그러면 동시에 여기 모인 분들 모두 다 이 공간에 지성인, 지성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지성정신을 공유하게 되는 셈이에요. 그렇죠? 지성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되는 구체적인 물건 없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들으니까 아, 지성정신이라는 이런 거구나 하는 감이 오시죠? 그걸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유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공교호의 자기경영 아카데미를 가야지. 그죠? 거 가서 공교호 자기경영 아카데미 갔어. 아, 여기 뭐 좀 지성적으로 그러면 공교호가 동대문구 정부와도 더 안 할까? 지성의 산실이야, 거기가. 나는 그런 거 장사 안 해. 조금 알아줘. 고등학생을 위한 자기경영 아카데미도 있어요. 거기 보내는 부모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생을 위한 공병호 자기경영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미쳤다고 이거 하는데 저는 야망을 키워주는 거죠. 그냥. 야망을 이루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고 강실에 이게 떠있는 이 말하자면 이데아. 아이디어.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그 관념. 그것은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사물이 없기는 하지만 분명히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의사소통이 되는데 의미의 덩어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공유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이 공유하고 또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2주일에 한 번씩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저보다 책을 덜 읽었다든가 해도 아, 이 사람이 이 이분 정신에 지성인 정신에 지성 정신에 뭔가 동의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같은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비록 전문적인 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다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성적인 지성 정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인포메이션의 팩트의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정신 자체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 커집니다. 한번 중독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강준영 학생이 제가 운영한 홈페이지 와가지고 이 학생이 지금 알바를 하다가 이 등록을 놓쳤어요. 시간에 제 홈페이지 와서 학교에서는 뭐라고? 처참한 대화만 하고 있다고?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무슨 처참한 대화? 아, 네.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좀 주제가 처참했어. 주제가 대화 주제가 처참하면서 이 학생 이 친구들이 다 이렇게 뭐 칼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육점 야, 뭐 가난한 먹을래? 뭐 이렇게 처참한 살육적 대화 있는 거지. 그래요. 이 학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들었을 때 아, 내가 지금 처참한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구나 하고 자각하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성. 그걸 자각하면 지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냥 자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거죠.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비료를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다 모두 다 지성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공유하는 한은 우리는 다 지성입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회사를 다닌다. 근데 주말에만큼은 탁 털고 내가 지성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 시체 썩는 냄새 무지하게 심하게 납니다. 진짜로 그 더력이 높은 스님들은 막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신다든가 막 그러잖아요. 막 몸에서 사리가 나왔다. 우리도 목표를 세웁시다. 사리가 나오게. 네? 앉아서 죽자. 그죠? 막 이제 죽지는 못해가지고 막 몸에서 진전을 치다가 탁 숨 끊어졌는데 그때부터 썼거든요, 사람이. 근데 도력이 높은 사람들은 스님들 진짜 가끔 하잖아요. 죽어도 향기 나고 살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도 목표를 세운 거예요. 혼자 남이 보기 좀 민망하니까 이게 혼자만 보는 것이다. 몸에서 살이가 나오게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이렇게 지금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드리고 살이가 나올 수 있도록 살자라는 거예요. 하실 거예요? 왜 안 쓰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식의 말 믿지 않습니다. 문신 새기세요. 산이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착하게 살려보다 100번 나아요. 몸에서 살이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거는 정신을 그래서 여기 개신교회나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도신경 알죠? 사도신경. 사도신경 마지막 무렵에 딱 가면은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영원히 삶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영원히.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내가 영원히 산다. 몸뚱아리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그러면 그래서 유가의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서 제사를 받는 것을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불가능해지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게 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인류학생 2500년을 살았어요. 별 다른 일이 없느나 계속 살겠죠. 이게 영원이잖아요. 호메로스는 지금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책을 써야 되냐? 정신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정신을 맑게 해서 정신에게 영향물을 주면 그게 지성정신을 갖게 되면요.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호메로스의 텍스트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만들어진 텍스트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져서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 우리가 읽고 있어요. 3000년 전의 그리스, 3000년 전의 지중해,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지중해에서 만들어진 문어를 지금 읽고 있어요. 이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정신이 엉뚱아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정신이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즉, 이건 제 식으로 재해석한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어요, 인간. 정신이, 인간의 정신은 신이 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영생 교과 되는구나. 물 한 잔 먹고 5분만 쉬었다 하십니다.